네, 오늘 성가대의 그 찬양 제목이 사명이라 미션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인데, 네, 오늘 설교 제목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맡기고 살고 누리는 나의 행복이다. 이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 때에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 11절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맡긴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참 편안한 일입니다. 상대방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는 것이지 믿지 못하면 절대 맡기질 못하죠. 여러분들이 비행기나 또는 기차로 어디를 여행하는 경우에 잠깐 화장실에 갈 일이 있어요. 가려고 할 때 자기 손가방을 옆에 있는 그 분에게 사람에게 맡기고 가는 것도 그 상대방을 믿기 때문에 맡기고 가는 것이지 믿지 못하면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행로에서도 하나님께 또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 자체가 나의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이 맡기질 못한다면 나라도 민족도 다 맡기고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 맡겨야 됩니다. 맡기지 못하면은 참 순간순간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저분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변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아무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누구냐 할 때에 참 아무리 뭐 명문 대학을 나왔다, 미인이다, 권력이 있다, 명예가 있다, 돈이 있다 떠들어대도 맡기지 못하고 염려가 있을 때 참 의심이 생기는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맡기기 때문에 은행을 믿고 맡기고 우체국을 믿고 물건을 맡기고 하지 않습니까? 맡긴다는 것은 결국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분은 무엇인가를 맡기고 편안히 사는 분이구나. 그 사람 볼 때 참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지푸라기 하나도 맡기지를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이 사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 줄 아십니까? 맡기지 못하면은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죠. 혹시 무슨 일을 저지를까 할까 해를 끼칠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격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인격을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건 다 맡기는 것이에요. 맡기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이나 또는 명령이 떨어지면은 아멘으로 참 받아서 행동을 하고 그대로 살려고 남에게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예배 시간을 지킨다든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수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대학을 나와서 어떤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보세요. 반드시 거기에는 그 회사에는 그 사훈, 그 회사에서 지켜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규칙대로 살지 못하면은 저놈은 우리 회사 들어와서 회사 말아먹을 놈이다. 중역들이 염려가 돼서 당신 나가라고 합니다. 사표 내고 나가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직책이나 그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저 한가한 데서 한직에서 돌다가 그러기 마련이에요. 반대로 우리 회사에 저분이 없으면 참 안 되겠다 이렇게 회장이야 뭐 사장이나 중역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회사 중요한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게 되고 맡길 때 그 회사의 번영과 축복을 참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만큼 맡겼습니까? 말이야 좋죠. 믿는 분들, 아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믿기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도 못하고 안 하고 또 아홉은 노쓰고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 십일조도 바치지 않고 그저 인색하고 그저 자기 재주, 자기 능력, 자기 노력으로 다 본 줄 알고서 이거 내 돈이야 하는 이런 떨거지 같은 인간들, 그분들이 뭘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떨거지 같은 인생이라고 말. 예레미야 1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떨기나무에 가시 같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맡길 때 참 마음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이 어떠한 짐도 내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는 분들은 맡길 것이고 믿지 않는 분들은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반대로 무엇인가를 맡길 수 없을 때 그 삶 볼 때 그 삶을 성경에서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예를 우리가 사울왕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저 해결하려고 말이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신구약에 나타난 모든 축복 면을 볼 때에 축복받은 분들을 참 보면은 모두가 맡기는 분들이야. 하나님께 맡기고 일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이지. 축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전부가 맡기지를 못해서 자기 일생 망치고 그 삶이 받지 못하고 참 어두운 그늘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마지막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 딸린 가족들까지 참 멸망을 그러한 당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신앙 고백을 했다면은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아름다운 믿음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맡기지를 못해요. 못 맡깁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고 맡기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또 사랑을 받습니다. 마지막에 원하는 대로 그 열매를 채워주는 그런 축복도 있다고 신명기 33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맡기지 못한다면 첫째 마음이 불안하죠. 또 고생이 됩니다. 자기 그저 말로는 이것을 맡겨야 될 텐데 맡겨야 될 텐데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고단합니까?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붙잡고 걱정을 하니 말이에요. 좀 신세가 가련합니다. 정말 그 사람의 생애에는 어둠이 연속으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맡기고 살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너희는 맡기고 살아라. 편안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제발 너희는 내게 맡기고 평안히 살아라. 자, 그러면 뭘 맡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첫째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행사. 잠언 16장 3절이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들 다 경영 이루어지기를 바라잖아요. 보세요. 개인이나 또는 가정이나 어느 사회나 직장이나 나라를 볼 때 그 행사와 경영과 사업 계획들이 다 수립되어 있죠. 국가 계획, 회사 계획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 혼자 안고서 붙들고 번민하고 근심이 태산 같아가지고 한숨을 땅에 꽂으라고 쉬는 그런 개인과 그런 가정 사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맡기지를 못하니까. 매일 배달되는 그 신문을 볼 때 오만상이 집니다. 나라의 어두운 면이나 사회의 어두운 면이나 모든 분야마다 썩고 더럽고 악취나는 그런 더러운 모습들을 뉴스에서 신문지상에서 우리가 매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 사건 터집니다. 무엇 때문에 나 혼자 붙들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경영을 책임져 주시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참 형통과 전진과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잠언 16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보세요. 그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요. 뭘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사람에 있지만은 결과는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응답이 있다 없다 응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부터 다 맡기고 살 때 참 나라 안팎의 걱정이나 또한 여러분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앞으로 여러분들 뭐 젊은 분들 결혼 문제 있죠?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모두를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의 모든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행사를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길도 여호와께 맡기고 살자. 길. 시편 37편 5절은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했습니다. 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인생들이 걸어가는 인생 행로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평생 오늘까지 걸어오는 행로를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잔꾀를 통해서 잔꾀 부리며 살아오지 않았느냐. 자기 머리를 믿고 말이죠. 하나님께 맡기면서 감사하면서 참 기쁘고 즐거움 속에서 저 하늘에 담이 없는 주와 같이 속삭이는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살아왔느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우리 생각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산 과정을 그 노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토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마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 무엇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갈 때 어디 이스라엘 백성 마음대로 걸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법이 성경 볼 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거리 보세요. 불과 일주일밖에 안 걸리는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입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500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500리. 장정 걸음으로 닷새 넉넉 잡아도 일주일 7일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40년을 그 광야를 뺑뺑 돌았잖아요. 왜? 왜 그렇게 했느냐? 불신 때문에 믿질 못해서 맡기질 못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려 했는데 맡기질 못하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광야 노정 지도 보세요. 람셋을 출발을 해서 숙고까지 왔다가 그냥 직진해서 가면 가까운 길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데 다시 돌아서 돌쳐서 다시 와서 빙빙 돌아서 갔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40년이 걸릴 것이다. 민수기 14장에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가데스라는 곳에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라 믿고 들어가면 될 텐데 아니 그래도 한번 상황을 보고 나서 들어가죠. 벌써 믿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래? 해봐라. 10명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복을 했죠. 그런데 그 10지파 두령들은 12령들은 그 땅을 아주 나쁜 땅이라 형편없는 땅이라고 악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두려우면서 말할 때 백성들이 그저 놀래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말이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모세를 원망하고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상대방 그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말하죠. 그렇지 않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나가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너는 뭐냐 말이야. 우리가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고. 너는 눈깔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죠.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좋다. 너희들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만이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자기 삶을 두고 맹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이하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맡기지 못한 결과가 그런 엄청난 자손만대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면 됩니다. 믿질 못해서 맡기질 못해요. 그냥 자기가 쥐고 그냥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이 섭리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단 두 사람 아닙니까? 아, 처음에 갈 때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죠. 그 중에서 두 명 빼고 나니까 60만 3,548명이죠. 둘 뺐으니. 이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믿지 못해서, 그러니까 맡기지 못해서 염려, 걱정함으로 인해서 다 죽었죠.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믿고 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 자기 부모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믿음의 아들을 두면 부모도 믿음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 두 사람만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마 또 복되고 빛나는 정금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생활이 여러분이 윤택해지는 산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좀 속이 상해보세요. 속이 썩은 거 아닙니까? 생선이 상하면 썩지요. 냄새나듯이. 사람 속이 상해보세요. 걱정해보세요. 얼굴에 윤기 없습니다. 얼굴이 거무죽죽해져가지고 보기도 흉하죠. 그러나 아무리 참 못생겼지만은 맡기고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에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얼굴을 보면 항상 젊고 밝고 즐겁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편안한 겁니다. 편안해. 맡기고 살 때 여러분 평생에 주름살 없고 구김살 없고 어둠이 없고 성경 말씀대로 정화와 같은 그런 그림자가 없는 축복된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깃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했어요. 내가 계획은 세워도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까 우리 교동문에 봉독을 했죠. 같이 시편 23편 1절 이하 3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맡길 때 인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맡기지 않는데 왜 알아서 인도해 주세요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우리 육신을 만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아, 우리가 결혼은 왜 합니까? 왜 결혼하는 겁니까? 비차 인도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내는 남편, 또 남편은 아내와 의논해서 서로 인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맡기는 결과가 시편 23편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잘못 따라가다가는 멸망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신세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 자신만이 길이라고 그랬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에 붙어 있으려면 주님의 생명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맡긴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잖아요. 나는 주의 걸음을 따라가노라. 발걸음을 따라가노라.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모두가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뭘 맡기느냐?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살자. 짐.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 우리는 무슨 짐을 맡겨야 되겠느냐? 첫째는 죄악의 짐입니다. 이건 마음이 무거운, 심령이 무거운 짐들 아니에요? 죄가 있어 보세요. 항상 편치 못합니다. 남이 이걸 알까? 언제 들통이 나지 않겠나? 마음이 무거우니 육신 생활도 무겁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면. 두 번째는 어떤 짐이냐? 병고의 짐이야. 병고의 짐. 이건 육신의 무거운 짐인 동시에 모든 참 생활이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무거워져. 세 번째 또 한 가지 무거운 짐이 있다면 가난의 짐입니다. 가난의 짐.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짐을 한탄하고 원망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마태 11장 5절에 주님이 의심하는 세례요한과 그 제자에게 하신 말씀 있죠? 너는 가서 이렇게 전해라. 소경이 보며 안진맹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의심했죠? 세례요한이가. 그래서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믿지 못해서. 한때는 믿었죠. 펄펄 끓을 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이죠. 아 나보다 뒤에 오신 이니까 나보다 낫다고 말이죠. 아 그러던 친구가 이제 의심이 들고 맡기지를 못하니까 자기 제자 시켜가지고 슬그머니 물은 거 아닙니까? 당신이 진짜요? 가짜요? 확실히 얘기해 주시오. 그때 대답한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러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잠언 30장 7절과 9절에 보면은 나로 가난하게 되어 마옵시고 부하게 되어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해도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냐? 신앙생활 잘하는 분. 그런 아들, 딸 가진 분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되면 그 자녀들 때문에 골치 썩어야 되겠어요? 아멘도 뭐 하셔야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항상 그러더라고. 이 교회는 어떻게 너무 얌전한 분들만 있어서 뭘 하면,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일어나서 펄펄 뛰면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아니 하면은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는 그러고 쉽지 않다. 부정적인 것인가. 난 물론 알지. 오래 있어서, 여러분과 오래 있어서 알지만, 왜? 여러분이 너무 얌전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이따가 성경 공부도 하겠지만은, 우리 이승현 목사님 오죠. 그분은 이게 펄펄 뛰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데 아무도, 아멘. 이게 뭐, 아니 내가 몇 번 오는데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 내가 싫은가 봐. 그러면 안 되죠. 싫지 않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을 주께 맡기라. 시편 22편 10절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했잖아요. 자, 오늘까지 우리는 우리 밖의 것이나 아내 것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하나님에 대해 게으르지 않고 여러분의 주시는 그 참 은혜대로 하나님 성령의 강한 역사 도우심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에 있을 때 여러분들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아야죠. 뒤떨어지지 않다고 성경에서 보증을 해주고 있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남에게 나눠주는, 빌어먹지 않고 참 도와주는 그런 부여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염려, 근심, 걱정, 짐 다 맡기는 것을 좋아하시지만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 너 자신까지 맡기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자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안전지대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부여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맡기라는 겁니다.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 이발소에 뭐 남자들 여자분들도 가죠. 미장원에 가죠. 남자들은 특히 면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을 그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아 그분이 만약 잘못 생각해서 이 사람 인상이 고약한데 끝을 내버리자. 그 협대 같은데 에다가 쑥쑥쑥 옛날 면도기 날 한쪽만 있는 거 말이에요. 뭐 여기 동맥 잠깐이면 끊어집니다. 아니 이번에 신문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미국 대사 그 젊은 분 그 네이비 씰 아주 해병대 출신입니다. 그 아무리 용감한 사람도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과일 깎아먹던 칼 하나 들고 쫓아 올라가서 아 그냥 그 오른쪽 이 볼을 찔러버렸잖아요. 그 조금만 1cm만 더 들어갔으면 뭐 동맥을 끊어서 아주 위험하게 죽을 수도 있었다 그래요. 아 그분이 그 뭐 인상은 좀 이상하게 생긴 분이지만은 아무튼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을 공격했다는 건 미국을 공격했다. 한미 동맹을 공격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 그 사람이 친해보려고 얼마나 자기 아들 낳아서 이름을 뭐 세준이라고 한국 이름까지 지어가면서 또 무슨 부산까지 내려가서 국제시장 그 뭐 영화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뭐 떡볶이도 사먹고 말이죠. 이런 친구인데 아니 그런 사람을 강연에 초청해 놓고서 갑자기 칼을 들고 쫓아가서 뭐 전쟁 반대한다 뭐 어떤다 철수하라 이상하죠. 참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발소에 가서 정말 남자들 이 할 때 그래서 그 히틀러 이 사람은 자기 면도 단골 그 있잖아요. 담당자가 권총을 들고 한 사람이 문에서 쏘고 지키고 있었대요. 조금 손이 이상하면 그냥 쏴버리려고. 그 얼마나 믿질 못해서 그랬겠습니까? 사실이죠. 면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면도한테 칼로 긁어버리면 끝나는데 말이죠.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는데 우리가 맡기지 못한다는 건 우리를 이발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는 거 아니냐. 맡기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응? 그 시편 22편 10절 보면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께 맡긴 바가 되었는데 그랬어요. 우리를 맡겼대요. 우리를. 이 하나님 이 사람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맡겼다 말이죠. 그런데 맡겼는데 왜 맡긴 걸 다시 달라고 해서 찾아와가지고 내가 사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해결할 테니까요. 맡긴 거 주세요. 맡겼다가 다 찾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잘해봐라. 됩니까? 어디? 자기가 해보려니까. 끝까지 여러분들은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긴 자가 이 성경 말씀 볼 때 뭐 여러분들 많지만은 그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로마서 14장 7절 8절 볼 때 그는 완전히 주께 맡긴 분입니다. 뭐 그분도 결혼도 안 했죠.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은 맡기고 뭐 예수님과 결혼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했어요. 또 빌립보 1장 20절 21절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정직케 되게 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할 수가 있지. 아, 맡기지 못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예수님이 정기 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어떻게 맡기지 못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옥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아라. 아유 참 이렇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자기는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야만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길이라고 생각한 거죠. 맡기지 못하고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저주받아라. 너는 그게 낫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우리 이거 뭐 이 세상 노래 가운데 뭐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하는 아실 거예요. 그 노래가 있는데 부부간에 서로 맡기기 때문에 그 가사 보면은 뭐 여보 당신 하는 게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이죠. 그 노래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보면 맡겼기에 맨 마지막에는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이렇게 끝나잖아. 자 맡기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만약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다른 여자를 얻었다고 할 때 그 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올라가죠.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찢어지면서 내가 너한테 맡겼는데 또 어떤 년이 맡긴단 말이냐. 아유 무섭습니다. 그 소리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맡겼는데 또 누가 다른 어느 여자가 뭐 좋게 얘기해서 여자라 그러지 욕하죠. 맡겼단 말이냐 말이지. 그러니까 맡긴다고 하는 역사는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께 맡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책임지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되는 구절 시편 33편 12절과 13절 또 이사야 45편 17절 신명기 33장 29절 시편 144편 11절에서 15절 시편 145편 18절에서 21절 제가 다 찾아서 확인했습니다. 이거 맡긴다 하고 다 관련되는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또 여러분 자신까지를 주께 맡길 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절대 안전보장을 받고, 정말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안전보장이 절실할 때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한미 합동 훈련하는데 이북에서 신경 굉장히 써, 핵실험 해버려, 뭐 칼로 찔러, 이게 뭡니까? 안전보장이 위협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든 것을 국가, 민족, 가정, 개인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저 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핵을 쏘았다. 뭐 가까운 데서 간단합니다. 한국이 크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쏠라고 그랬더니 이게 갑자기 녹아가지고 핵이 물이 돼버려. 이게 뭐야? 누구야? 책임자? 필요 없습니다. 다 물이 돼버려. 핵실험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놓은 핵폭탄이 전부 물처럼 흘러버리니 싸움이 안 되죠. 그래야 우리가 안전보장이 되지. 뭐 국방, 뭐 요즘 뭐 여자들까지 군대 가서 무슨 뭐 진짜 사나이 해가면서 하는데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여러분 하나하나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빼어난 국가가 되고 빼어난 가정이 되고 빼어난 개인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월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믿고 맡길 때 행복을 누린다고 하는 이러한 베드로전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이렇게 삽니다. 더욱이나 이민 와서 미국에서 살 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들,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참 억울함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형통과 번영과 발전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고 우리 개인이 그렇고 우리 하는 모든 직장과 사업이 그렇게 형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희 교인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취와 성공의 갈 길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